스타트업스 뉴스. 2021 NH 투자증권 빅데이터 경진대회 안내입니다. 2021년 주식 보유 기간 예측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예선 통과 시 대상 투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참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최대 1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지원 서류는 포털에 첨부된 지원서와 이번 연도 2학기 시간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디지털 혁신공유 대학사업 메타버스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제페토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콘테스트는 제페토 내에서 메타버스 대학교의 미래 캠퍼스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대회입니다. 수상자에 한해서 네이버 Z 인턴십 면접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하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후 2주 만입니다. 멍 부회장의 석방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국이 적극 협력한다는 등의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멍완저우의 석방이 미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계좌번호가 실존하는 번호로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징어게임 속 계좌번호에 1원을 송금하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면서 실제 존재하는 계좌번호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오징어게임 속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게임 측은 의도치 않은 부분이기에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명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의정부교도소 입감대기 도중 탈주한 20대 피의자를 아직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검경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입감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대기하던 도중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거나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탈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꾸리는 등 수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아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